대한민국 최고의 고수들이 뭉쳤습니다. 딱 한 종목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딱 한 종목 팟캐스트 시즌2 그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와! 진짜 시즌2네요? 네, 시즌2죠. 네. 네. 시즌1 지나가고 시즌2를 하고 나서 2015년이 밝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지난번에 파일럿 방송을 한번 보내드렸는데요. 네. 그동안에 이제 연초 녹음 저기 처음이에요. 네. 우리가 지금 녹음하는 날은 1월 6일인데요. 같이 인사부터 하겠습니다. 마이클 리 이형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환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따자하오 강준혁입니다. 강준혁이야? 예. 어휴, 어떻게 지냈어요? 붓고 지내고 있습니다. 계속 붓네요. 새해가 되니까. 아, 정말 여쭤봐도 바쁘죠? 예, 요즘 뭐 증권사하고 중국 후광통 관련돼서 뭐 좀 해보려고 그랬더니 예전에 계약돼 있던 데에서 계약을 안 풀어놔서 예전에 있던 데가 어디요? 하나대투. 하나대투에서? 그것도 희한한 게 돈은 안 들어오고 계약은 안 풀어놓고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어머, 그런 놈들이 다 있어요? 네, 소송해야지 뭐. 그래, 소송까지는 아니고 계약 풀러 돌아다니고 뭐 그런다고 좀 바빴습니다. 아니, 그게 계약이 묶여있는 게 있었어요? 네, 계약이 저도 모르게 계약이 묶여있던 게 있더라고요. 그런 걸 또 어디서 또 확인이 되나 보죠? 아, 그 증권사 쪽으로 이제 후광통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협회 등록해야 되니까 협회 등록이 기존에 되더라고. 다 등록돼 있는 사람이 자기 등록 그렇게 했겠죠. 그동안에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하나 금융인이었네. 그러게. 그러니까. 근데 왜 달력이라죠? 왜 나한테 달력도 안 보내주고 그러니까. 아, 이 사람들이 예의가 없네. 이승원 대표는 어떻게 지냈어요? 아, 저는 그 연말 내내 그 이거 서버 만드느라고. 아, 그러니까. 서버 호스팅 이전 우리가 드디어 이제 다시 새로 들어가긴 들어갔어. 네네. 근데 이제 또 옮겨야 될 것 같아요. 왜요? 혹시 몰라서 그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서버가 공짜 서버잖아요. 네네. 근데 이 공짜 서버가 약간 좀 불안해서 국내에 있는 쪽으로 옮기려고. 우리 지금 샌프란시스코 소재하는 곳에 가고 있잖아. 네. 매일 샌프란시스코로 갔다 와. 그래서 지금 들으신 분은요, 전부 샌프란시스코 서버로 활용한 거야. 네. 그 다음에 원래는 이제 아마존 서버를 좀 활용해 보려고 그랬더니 아우, 아마존은 뭐 이렇게 복잡해. 그래서 야, 아마존은 이거 아마존은 쓰면 안 된대. 아마존 네. 조금 들으면 그냥 다운된대. 네, 그래서 아마존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마존은 너무 복잡해서 못하겠고 네. 여러 가지 이제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네. 하여튼 꼼수부터 시작해서 정수 뭐 네. 다 시도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네. 우리가 후원금이 안 들어와서 공짜 서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 우리는 영원히 애쓰고 있습니다. 공짜 써야지. 네. 그래서 또 바뀔 수도 있다. 네, 또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시간대가 몰리면 너무 이게 확 죽더라고요. 네네. 네. 아,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시장에서 좀 어려운 것들이 있지만은요. 일단 계속 말씀드리지만 당분간은 유튜브로 들으시는 것이 가장 그 정확하고 빠를 수 있다는 거 좀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아니면 딱 한 종목은 카카오 페이지에도 올라가니까 약간 시간 늦지만은 금요일날 올라가니까 그 정도 좀 체크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그래도 뭐 1, 2주 안에 하여튼 저희가 서버가 좀 안정된 쪽으로 구해갔고요. 저희가 좀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 그렇고 됐고요. 지금 시장은 이 1월 6일 시장인데요. 시작하자마자 대한민국 시장이 아주 어려워요. 네. 아주 어렵습니다. 왜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는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전반적으로 이제 수급적인 문제도 아직 제대로 풀리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요. 네네. 그다음에 뭐 실적 부분도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네. 물론 이제 그 일부 삼성전자라든지 하는 종목군들 실적은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나올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는 있습니다만 네네.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은 수급이 아닌가. 네네. 진짜 왕따가 당하는 듯한 느낌. 네. 사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뭐 밀린 게 오른 게 있으니까. 네, 그렇죠. 뭐 밀린다라고 하더라도 뭐 좀 네. 그런데 네. 우리는 뭐 오른 것도 없는데 맞을 땐 계속까지 두드려 맞아서. 근데 네. 개인적인 생각은 이게 거의 1월 달은 계속 이러지 않을까 우려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승원 대표는요. 네. 아니 뭐 진짜 앞에서 얘기해 준 것처럼 뭐 억울하지 뭐 우리는 맨날 그죠? 김건모의 핑계가 생각나요. 토토가 토토가 보니까 핑계 나와서 부르던데 우리는 맨날 핑계야. 미국 때문에 안 돼, 일본 때문에 안 돼, 뭐 중국 때문에 안 돼, 유럽 때문에 안 돼. 그리스가 또 난리 났어. 그러니까요. 그리스가 뭔 상관이래 진짜. 그리스에 가보지도 못했으면서 말이야. 그러니까. 그리스 가보긴 했어. 가보지도 못했는데 그리스 때문에 말이야 우리가 피해를 받고. 어쨌든 간에 지금 상황은 그리스 이슈가 일단 풀어져야 올라갈 수 있는 시장이라면 네. 뭐 다른 내용은 일단 뭐 그리스 문제부터 짚어보게 되면 네. 지금 시리즈 어제 그 얘기가 됐거든요. 어저께 이제 그 그리스 총리가 네. 아, 시리자가 집권하게 되면 뭐 유로존을 탈퇴하고 그다음에 뭐 한다고 그랬죠? 협박한 거지. 네, 유로존을 탈퇴하고 뭐 디폴트를 시킬 거다라고 했는데 시리자 총수가 얘기했어요. 우리가 다시 생각해봤더니 우리가 유로존을 탈퇴한다고 얘기했던 건 실수였다. 이런 식으로 이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상당히 시장에서 좀 오바 해석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시장에 대한 반등에 대한 쪽이 되려면 네. 시장에 이벤트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 이벤트가 다음 주 14일 날 있을 오늘 지금 녹음하는 시간이 1월 6일 네. 2시, 그 지금 2시 반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네. 이 시장에서 어떤 이벤트가 있으려면 네. 그 이벤트가 다음 주 14일에 있을 유럽 헌법재판소에서 나오는 이제 국채 매입에 대한 합헌 판결 여부 이게 이제 시장에서의 어떤 반전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 다음 날 보게 되면 러시아 관련된 4자 회담이 있거든요. 네. 우크라이나, 러시아, 독일, 네. 프랑스. 네. 아마 여기서 또 러시아 관련된 또 그 시장에서의 또 그 하나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다음 주 정도까지 리스크가 좀 붉어지고 다음 주 한 수요일 넘어가면서부터는 시장에서 어떤 반전 포인트를 찾지 않을까.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네. 시리자가 우세하다라는 거 몰랐나? 1차 대선 투표할 때, 2차 대선 투표할 때, 3차까지 다 알았지. 다 알았잖아. 그다 얘기했잖아. 네, 그래도 네. 그래도 설마 잡겠어? 뭐 이런. 그러니까, 네, 아니 근데 아, 그런가? 아니 그래도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게 뭐냐면 어저께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네. 슈피겔지에서 독일이 그리스에 대한 그 탈퇴를 용인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식의 뉘앙스가 있었거든요. 있었죠. 근데 있었어. 이제 그게 이제 시장에서의 투매를 좀 만들었다. 어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불안한 데다가 훅 하고 누가 야 너 이렇게 되면 족된 수가 있어. 이렇게 누가 얘기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어떤 화들짝 놀라서 반응한 게 아니냐. 그래서 오늘 어제 뭐 미국 시장의 반응, 오늘 우리 시장의 반응 상당히 좀 거칠게 반응했다. 보면 정상적이지 않은 과정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독일이 너무 자기들 네. 생각만 하는 듯한 느낌. 프랑스도 사실 좀 그런데 독일은 네. 아마 그럴 거예요. 이게 그리스가 나간다라고 하더라도 네. 독일 경제에 뭐 타격을 입는다든지 하는 부분은 아마 적을 겁니다. 적을 거고 요즘 프랑스도 굉장히 조용하잖아요. 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태리 문제 뭐 이런 거 네. 터지기 시작을 했을 때는 프랑스 은행들이 그쪽 채권에 물려있던 게 많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 보면은 GDP 나오는 그런 흐름을 봐도 유로존은 안 좋은데 독일하고 프랑스는 좀 괜찮은 모습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드라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양적 완화 뭐 얘기를 하면 네. 독일이나 프랑스가 전혀 도와주지를 않는 거잖아요. 네네. 너희가 망하든 말든 우리는 별로 뭐 신경 안 쓴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분위기가 가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얘기가 나온 게 유럽에서 양적 완화를 하더라도 효과 자체가 크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일단 나오는 것 같고 어쨌든 네. 굳이 시장 밀리는 이유를 그쪽에 찾아본다면 유럽이 소생하는데 시간이 좀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다. 자기들끼리 집안 싸움 자체가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떠한 정책들도 효과가 없을 것 같다. 뭐 그런 식의 불안감이 좀 커져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유가 하락보다 제가 생각을 할 때는 그런 부분이 더 크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저는 시장이 하여튼 1월 초라는 효과가 분명히 있겠지만 시장이 상당히 지금 어렵다. 까놓고 얘기해서 대한민국의 매력도가 별로 없다. 없다라기 표현은 좀 심하지만 좀 부족하다. 앞서 잠깐 얘기했지만 이제 유가 영향이 있건 없건 간에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냥 변동성이잖아요. 그렇죠. 네, 불확실성인데 지금 유가만 하더라도 우리 셋 중에 유가 전문가 어딨어? 다 듣고 하는 얘기잖아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알지도 못하죠. 나 어떻게 알겠어요. 다만 시장에서 지금 유가 좀 내리면 또 올라간다. 또 올라가면 또 뭐 더 떨어져.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 유가에 대한 전망치에서 하향 조정되고 있는 건 좀 분명하다. 시티그룹도 또 내렸고요. 오늘 모가스타리도 또 내리고 뭐 정말 35달러, 40달러 그렇게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내리다 보니까 미국 일부에서도 또 그런 업체들이 많이 있고 엄청 있으니까 그런 것도 불안감이 있고 중요한 것은 사실 유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2006년 이후 최고치 올라간 달러의 강세. 근데 유가나 뭐 그 놈이 그 놈 아니에요? 그냥 그 놈인데 이제는 달러가 강해지는 건데 그것은 달러가 뭐 좋아진다기보다는 딴 데서 싫어하는 거죠. 딴 자산이 싫어하니까 지금 달러로 가는 거거든요. 그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유가의 변동이나 이런 뭐 금의 변동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달러의 안정성을 돋보이고 있다. 이것이 이머징을 포함한 이런 국가들에 대한 약간의 뭐라 그럴까요? 좀 회피심리? 거기다 이제 그리스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불가피하게 영향은 있을 수밖에 결국은 없다. 결국은 그러면 또 그 얘기는 수급 문제다.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어, 뭐 수급 문제죠. 어찌 보면 네, 수급이 뭐 중요하죠. 네, 그래서 그런 문제 쪽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아, 네. 단순히 수급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네요. 유럽 쪽이 보통 이제 금융에서는 굉장히 큰 그 지역이지 않습니까? 네네. 뭐 영국 같은 경우에도 제일 산업이 금융업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니까. 아,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 원래 투자하는 애들은 돈이 없고 원래 투자 그게 문제인 것 같네요. 일단은 그렇죠. 유럽 쪽에서 그 사실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 8조 이상 판 게 이제 영국계 자금에서 한 8조 이상 판 것 같은데 네. 유럽계 자금이 일단 보통 투자를 좀 이렇게 고루고루 해줘야 되는데 유럽은 지금 이제 투자할 돈 자체가 없고 나머지 이제 시다 금액들은 달러 강세, 달러 선호 현상으로 인해서 달러 쪽으로 자꾸 가다 보니까 네. 전 세계적으로 투자할 자금 자체가 많이 쪼들린다라고 하는 부분도 좀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갑자기 네. 뉴스를 보다가 생각이 났는데 네. 말씀하세요. 라미라니가 남편이 이 여자 몰라? 이 여자? 이 여자? 이 여자. 아, 알아. 어, 이 여자 남편이 막노동을 한대요. 근데 아. 이 여자 이제 라미란이 라미란이라고 그 조, 조연 자주 나오는 여자 있어요. 어, 근데 남편이 이제 막노동 한다고 딱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 이제 TV에서 아 그래서 건축 사업 하시냐고 사람들이 포장을 해주려고 그랬더니 아니요 막노동 안 되니까 이렇게 어. 얘기를 했어. 어, 어. 그 네티즌들 댓글에 올라온 거예요. 어. 막노동하는 아버지가 부끄러웠는데 라미란 씨 보고 저 제가 반성 많이 했습니다. 막 이렇게. 나도 생각해 보니까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되지? 일용직으로 일해서 돈 받아 먹고 사는 막노동이잖아. 막노동이잖아요. 난 막 방송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이네. 하루 나가서 하루 벌이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게 못 먹어. 아 그런가? 이게 어떻게 보면은 네. 방송하는 사람이 어. 방송 나가서 5만 원을 벌든 네. 3만 원을 벌든 네. 딴 데서는 이 막노동하는 네. 사람 때문에 네. 10만 원을 벌어도 어. 주변에서 볼 때는 시간이 그렇지 않잖아. 아 그런가요? 아 그러니까 겉으로 내가 그래서 통쾌하다 통쾌. 아니 내가 아, 어저께 우리 강지혁 선생이 정말 어저께 한 척이야 지금. 아니 그게 아니라 어저께 그랬어. 그 누가 막 얘기하면서 저녁 12시에 내가 나가서 방송하잖아요. 그러면서 야,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누가 그러더라고. 내가 지금 뭐 하는 시간이 뭐 하는 짓이냐 이 시간에 나와서 방송하고 그러길래 저는 대리 뛴다는 마음으로 나와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내가 라이브에서? 방송에서 안 하고 방송 들어가기 전에 야, 겸손하게 살아세요. 내가 그랬지. 제가 한 번씩 제가 딴 소리인데 네. 제가 영종도 살지 않습니까? 제가 술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아, 술 엄청 좋아하죠. 엄청 좋아합니다. 술이 나를 싫어해도 저는 술을 엄청 좋아합니다. 술 사랑. 영종도 살면서 제가 다음은 술이다 이제. 영종도 술을 노린다. 대한민국 정부가 술을 주세요 주세요. 이제 주세. 다섯 배 올려봐라 이제. 네, 지금 너랑 관계가 없는 게 제가 영종도 있으면서 술을 잘 안 먹는 이유가 있어요. 대리를 부르기가 싫어. 너무 비싸. 아니 비싼 게 사실은 문제가 아니라 미안하죠. 미안해요. 거기에 들어가면 못 나와. 저하고 같이 영종도 하늘도시로 들어가신 분은 거기 이제 제일 가까운 역이 운서역이라고 있어요. 거기까지 나가려고 그러면 무조건 택시를 타야 돼. 아니면 걸어서 5km를 가야 되는 거거든. 이 추위에. 아유. 택시 타면 7,000원이야. 거기도 이제 거기까지 나가야지 뭐 인천으로 가는 뭐 나라시버 택시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탈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늘도시 들어오면 일단은 자기 돈 7,000원 내고 나가야 되는 거니까. 하늘도시에 기업을 많이 유치해서 거기서 술을 많이 먹게 만들어야겠네. 왔다 갔다 아, 하겠고. 그게 아니지. 내가 아무리 네. 그 술 산다 그러면서 영종도 가자 그래도 사람들이 안 가. 한 번은 갈 거야 이 사람한테. 아주 작정하고 갈 거야 내가. 이제 사람들 끌고서 아주 작정하고 갈 거야 내가. 잘 때가 양 PD하고 양 PD하고 아주 술 좋아하는 사람들 모아갖고 내가 아주 작정하고 갈 거야. 예, 좋습니다. 잡담은 여기까지 하고. 예. 예. 우리 여기서 또 후광통 리서치 센터장한테 센터장 질문할 거 네. 있어. 네, 네, 말씀하세요. 오늘 1월 6일 오늘 또 약간 혼조건이지만 중국이 중국 같은 지금 졸라 잘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나가고 있죠. 후광통 중국 어떻게 그것도 코멘트 한번 해주세요. 아니 후광통이 거야. 아니라 리커창이 선광통도 한다고 그랬는데 이거 하는 거예요? 선광통을 아, 선광통 얘기는 지금 안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아, 사실 진짜요? 솔직히 말하면 선광통 그렇게 먹을 게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사실 듭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저번에 그런 얘기 한번 했었잖아요. 네. 일본이 금융개방을 1980년도에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1990년도 IMF 맞으면서 금융개방할 때 물론 그때 이제 템플턴 자산 운용이라든지 하는 그런 자금들도 많이 들어왔지만 일본 사람들이 자기가 놓친 1980년대 그 부분을 네. 되찾기 위해서 우리나라 금융개방할 때 많이 들어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중국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뭘 아냐면 금융 개방을 하면은 얼마나 뜬다라고 하는 걸 이제 아는 거예요. 아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심천 시장 장난 아닙니다. 올라가는 게 심천. 이미 중국 애들이 눈치를 깠다는 거죠. 후광통에서 네. 이제 후광통에서 노체 후광통 하면서 중국 애들이 어디에 투자를 했냐 하면 홍콩에 투자한 애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렇죠. 네. 약간 이제 역행이지 이거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냈기 좋아진 데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안 놓치기 위해서 심천 시장이 이미 많이 올랐어요. 올랐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후광통 처음 시작할 때만큼의 수익률은 안 나올 가능성은 좀 있을 것 같은데 단지 이제 우리가 역으로 하나 생각을 해볼 게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은 아 성강통이 시작을 하니까 상위 시장은 요즘 좀 올랐으니까 성강통에 투자할 자금을 차라리 모아놔놓고 후광통은 그냥 버리는 게 좋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성강통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후광통은 무조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상해 A 시장은 무조건 가야지만 자금이 심천 시장이 열렸을 때 몰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중국 정부에서 당연히 후광통 부분은 무조건 성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해 시장을 웬만해서는 꺾지는 않을 거다. 정책적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후광통의 상해 A 시장을 차라리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그리고 성강통은 무조건 할 거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제가 원했던 그런 게 아닌데 아까 왜 갑자기 그 이성원 대표가 딴 걸 물어봐서 얘기하는데요. 중국에 대한 전체적인 여전히 비중 확대 여전히 매수 비중 확대 여전히 가는 거죠. 여전히 6천 봅니다. 6천 느낌 아주 좋아. 근데 제가 오늘 왜 말씀 잠깐 이걸 얘기를 하고 딱 한 종목의 이제 성격을 제가 생각한 시즌2는 역시 초심으로 돌아가자. 종목 위주로 가자. 종목을 위주로 얘기하려고 그래서 오늘 약간 좀 조정을 한번 하고 5월달에 하나예요? 성강통? 결정됐어? 여기 좀 기사가 리커창 총리가 얘기했어요. 아 이거 뭐야 중국어를 내보면서 보여주면 어떡하라는 거야. 그렇잖아 성강통 5월 아 근데 뉴스가 지금 오늘 나온 거예요? 아니 오늘 나온 겁니다. 오늘 났어요? 오늘 12시에 나온 거네요. 아 그래요? 아 그것도 아주 조금 더 다시 얘기했는데요. 문제는 그 지금 1년의 흐름 있죠? 1년의 흐름 예를 들어서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후광통 이건 뭐 성강통? 네, 성강통. 성강통. 이거 우리가 정말 이거 제대로 한번 비즈니스를 해야 돼. 아무리 봐도. 근데 지금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유가가 이렇게 흔들거리죠. 유가가 이렇게 흔들거리죠. 그리고 달러도 머리 아프고. 그래도 또 그 달러도 계속 강하고. 중국은 또 후광통한 거, 우리나라에서 한 거, 그리고 여러 가지 FTA 하고 있는 거, 중국이. 우리들만 하겠어? 다른 나라들도 중국이 적극적으로 FTA 계속 나가는 거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결국 위안의 그 글로벌 뭐라 그래 그 화폐로 가는 거 그런 쪽에 일련의 하나의 흐름이라고요. 여기에 가장 이런 일련의 흐름 특히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이런 역학관계에서 가장 뜨는 나라가 뭐냐 물론 미국이지만 또 하나가 역시 중국이라는 거예요 지금요. 그리고 중국이 지금 2014년에서 뭐 지난번에 뭐 그 GDP 좀 내려가고 7% 네. 초반으로 내려가 뭐 6점 막 이렇게 얘기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모든 거에 대해서 역발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역발상 이게 뭐냐면 지금 블룸버그에서 나온 걸 제가 좀 인용을 해드린 건데요. 블룸버그에서 뭐 오늘 어제 오늘 바로 나온 건데 뭐 특집으로 나온 건데요. 이런 흐름에서 가장 뜰 수 있는 것이 바로 다시 용서 좀 칠 수 있는 나라가 다시 중국이란 거예요. GDP도 조금 더 다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고요. 특히 우리 보세요. 에너지 가격 하락. 잘 생각해 보세요. 에너지를 가장 많이 쓴 나라가 어디야? 중국이죠. 중국이고요. 또 중국이고 또 식량을 제일 많이 수입하는 나라 또 하나가 또 중국이에요. 거기다가 중국은 에너지를 뭐 생산도 하지만 거의 다 수입을 하는 나라잖아요. 그 소비가 지금 자기네가 수출을 하던 나라도 아니고 이제 소비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나라. 거기다가 호구제라고 하잖아요. 우리 일본 그 정확한 목제? 네, 주민등록인데요. 걔네들 영어로 보면 후쿠. 그죠? 후코. 그거를 이제 저는 이제 여기는 이제 중국말 하지만 저는 영어식으로 얘기하잖아요. 후코 리폼이라고 그러거든요. 영어로는요. 그게 호구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보면 이제 그 예전에 호구를 이제 없던 사람들한테 호구제 이렇게 주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국에서 이제 자꾸 돈 간의 이동의 제한이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그런 이제 풀고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소비 확대 이런 것들, SOC 그리고 돈 간의 격차, 도시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블룸버그에서 계속 요즘 연일 특집으로 하는 것이요. 중국을 더 가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거기 보면 아까 얘기 나왔던 후광통이 아니라 5월달에 뭐 성강통 이거 보면 일련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가락의 최대 수혜는 어디냐 중국이다. 이런 얘기 또 하는 거예요. 뭐 잘하는 생각 맞잖아요, 그게 또요. 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좀 우리 시청자분들, 그 들으신 분들이 점점 이해를 하시고, 저도 원했던 결론이 그거였는데요. 많이 올랐으니까 떨어지기도 하고 쉬어가겠지만, 결국은 그쪽에 답이 있다. 그리고 특히 금년 5월, 6월 가면 우리나라가 꼭 MSCI 선진국 얘기할 때, 네. 거의 관심도 주지 마시라는 얘기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MSCI 이머징에 제대로 이제 들어갔을 경우에, 네. 거의 폭발적인 영향. 거기다 아까 말했던 신천 시장도 열리면 제가 이제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중국 경제 성장률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걱정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중국이 1인당 GDP가 이제 만 한 7,000불 정도 됩니다. 1인당 GDP가 그다지 높은 건 아니죠. 그런데 중국의 그냥 GDP로 보면은 세계 2등이잖아요. 일본하고 일본이 3등인데 일본하고 격차가 한 두 배 정도 나고요. 네. 그다음에 그 미국으로 따지면 미국이 한 70% 선까지 지금 올라갔거든요. 반 아니고 한 70%까지 올라갔어요. 네, 70%, 못 들었어. 뭐? 미국 GDP의 거의 70% 정도까지 올라갔다. 어느 게? 중국. 아, 전체 GDP. 네, 60% 이제 좀 넘어가고 70% 좀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미국이 성장을 많이 하면 4% 정도 성장을 하죠. 3% 정도. 근데 중국이 7% 성장하면 중국이 세계 제2, 그러니까 일본보다도 GDP 성장으로 보면 두 배나 높은 그런 나라가 지금 7%씩 성장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그런 나라가 어디 없는 거죠, 이게. 그렇죠. 그 성장 자체가 낮은 게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걸 일단 먼저 좀 기억을 하고 자꾸 시장 안에서는 7% 성장이 약하다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중국이 이전에 10% 성장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사실 이제 중국 정부에서도 이제 신장다이라고 해서 이제 저성장 시대로 이제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New normal. 저성장이 지금 7%인 거예요, 얘들이.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제 바로 거기서 잠깐만요. 저는 이제 중국 원문을 보는 분이고 저는 이제 영어로 보는 얘기인데 그게 바로 얘기 나온 게 앞서 말한 대로 지금은 6% 7%가 아니라 아까 말씀 그런 논리에 의해서 그로스 코드 스프링 한다는 거 다시 튀어오른다는 거거든요. 영어로요. In 2015 이런 얘기고요. 물론 중국도 뻥을 가지만은요, 뭐 3,000년 만에 추위 이런 얘기하지만 영어도 엄청나게 뻥을 많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블룸버그 표현을 제가 그대로 그냥 영어를 표현하면 이번 전 세계적인 상품 가격의 폭락 이런 것들 유가의 하락이 차이나로 보면 어떤 얘기냐면 그랜드 위너라는 얘기예요. 그랜드 위너가 차이나가 될 것이다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에너지 마켓 체인지가 이렇게 하면서 우리 지난번에 뭐 석유화학에 네. 그 중국도 그냥 수많은 투자했던 거 막 그 구조 조정하잖아요. 그것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불합리하고 효율 안 떨어진 것도 날려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구조 조정. 안쪽에서는 싸게 들어오고 에너지를 갖고 자기 구조 조정 기회. 그리고 상품 가격 하락하니까 자기네들의 수입하는 나라 입장에서 보면 소비가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돈이 많이 생기는 거잖아요. 미국에서 사람들이 소비하는 건 휘발유가 확 떨어지니까 절반은 가까이 떨어지니까 소비를 늘리는 딱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중국이 그렇죠. 그래서 중국의 그로스가 상당히 높다 높아질 수 있다 생각보다 네. 그렇다고 해서 이런 게 아니라 우려할까 바로 박강진혁 의원 얘기한 거가 딱 그거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꼭 가지쳐 가야겠다는 얘기. 그래서 그렇게 간단하게 필요한 정도 얘기하면 될 것 같고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얘기해보세요. 그 GDP 그 신경 쓰지 말라 동의하는 게 뭐 리커창 총리도 중국 GDP 안 믿는다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굳이 그렇게 매달릴 필요 있나. 어차피 그러니까 예전에 한번 중국에서 시진핑 정부 들어서고 나서 그 저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 저거를 했었는데 뭘 했었냐면 경기부양 지방정부에서 경기부양책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이 지방정부 경기부양책에 대한 규모가 1차 경기부양책에 대한 규모를 완전히 그 넘어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중국의 이 통계에 대한 오류 이런 건 상당히 좀 심각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 중국을 바라볼 때는 그런 작은 숫자 뭐 7.1%, 7.2%, 0.1% 그 의미 없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중국 정책에 대한 방향성, 중국 정부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그러니까 지금 신창타이라는 이 말, 그 다음에 이 신창타이 말고도 지금 보게 되면은 중국 정부가 왜 자꾸 이 소비를 그 소비 중심에 대한 국가로 가려고 하는가. 이걸 갖다 포커스를 맞춰서 중국을 이해해야지 뭐 7.1%가 어쩌고 7.2%가 어쩌고 하는 거는 방송하려고 심심해서 기자들이 그렇죠. 쓰는 그 짓거리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혹시 이런 거 좀 찾아보신 분들은 네. 그 구글이나 블룸버그에 직접 들어가서 제가 쓴 거 그냥 나오면 되거든요. China Bull Case. 불 케이스. 네. Growth could spring in 네. 2015. 이런 거 딱 2015 딱 쓰면요. 네. 딱 나온 기사가 있을 거예요. 네. 거기 보면 뭐 어렵진 않고요. 딱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 중국에 대한 시각을 바로 알아정립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바로 뭐 종목이나 이런 것들 우리가 할 만한 것들 얘기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거 제가 봤을 땐 강준이 의원은 중국 주식 얘기도 좋고요. 일단 뭐 그 국내외 네. 우리 이제 범 글로벌이니까 해외 주식도 상관없고요. 어느 나라 주식들 일단 이제 뭐 그런 쪽으로 뭐 단기적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 의원부터 한번 해보죠. 중국 주식 말고 그냥 한국 주식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네 아무나. 우리 그 예전에 그 중국 관련 소비주들 있지 않습니까? 네, 네. 호텔 실라라든지 아니면 화장품 관련된 종목군들. 네, 네. 네. 요즘 시장이 지금 좀 많이 안 좋은 상태에서 얘네들의 움직임이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사실 예전에 주가가 많이 그 밀렸던 가장 주된 이유가 어떻게 보면 많이 올랐다? 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주가 좀 많이 조정을 받았는데 호텔 실라 같은 종목군들이 요즘 바닥을 조금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이 그렇죠. 나오니까 네, 네, 네. 사실 이제 2014년도를 우리가 좀 돌아서서 생각을 한번 해보면 시장은 그다지 많이 오르지는 않았지만은 거기 안에서 또 튀는 종목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의 어떤 종목군들 뭐 일단 뭐 한국코멀홀딩스가 됐던 아니면 호텔실라가 됐던 뭐 그런 식의 종목군들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세스 관련해서는 LG 그룹 관련된 종목, LG 전자가 됐던 뭐 관련된 종목군들을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LG 그룹죠. 근데 CS 이번에 핵심이 저거잖아요. 그 스마트 사물 인터넷 스마트카. 그렇죠. 네, 오늘도 LG 디스플레이하고 올라왔는데 LG 그룹에서 자동차 그 잘하겠다. 믿을 수가 있어야지 이 새끼들을. 왜 그래? 왜? 응? 왜 못 믿어? 어? 믿을 수가 있어야지. 왜, 왜, 왜? 삼성은 안 할 것 같아? 디스플레이 너네만 해? 어? 그 LG그룹주가 이 시도는 일단 이번 시도는 상당히 좋다. 왜냐면 그동안에 LG그룹이 하는 짓거리를 보게 되면 얘네가 잘하는 게 덤핑이거든요. 덤핑. 그러니까 얘네들은 실패할 만한 사업을 안 해요. 그러니까 남들이 하고 있어서 성공을 하고 있거나 성공 조짐이 있는 사업에 들어가서 그걸 갖다 덤핑을 쳐갖고 우리가 영업률을 확 낮춰갖고 그 돈 벌었던 그런 기업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는 중국한테 뺏기니까 그 분야를 중국한테 뺏기니까 안 되겠다 스마트폰을 이제 우리도 제대로 만들어 봐야겠다라고 해서 만든 게 G3잖아요. G2, G3. 근데 사실 너무 늦었던 거죠 그것도. 그래서 이제 뭐 스마트폰 여기서 잘해봐야 이제는 기타 등등으로 들어가 버렸어. 왜냐면 이제 점유율이 샤오미나 이제 레노버한테 뺏겼기 때문에 1등 삼성, 2등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애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뺏겼기 때문에 의미 없고 이제 5등 안에도 못 든단 말이에요 글로벌 점유율이. 그러니까 이게 LG 전자가 스마트폰으로 주가가 다시 가는 거는 아닌 것 같고 자동차 쪽에서 이제 그 뭔가 모멘텀이 새로 나와야지만 될 텐데 그 갭이 좀 크지 않을까. 그래서 한 올해도 그냥 박스로 왔다 갔다 하다가 정말로 이제 그게 움직이려면 올해 하반기나 내년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LG전자는 분명히 좋긴 유치가 좋긴 좋은데 이게 본격적으로 올라가려면 그러니까 사두고서 묻어두기에는 상당히 좋은 위치이나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거 사두고서 묻어뒀다가 아예 안 볼 거면은 모르겠지만 볼 거면 상당히 좀 많이 지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LG 그룹들 네. 중에서 사실은 살 종목은 오늘 좀 많이 밀린 LG 노텍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 LG 노텍만. LG 화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저번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얘네들이 이제 2차전지하고 이런 쪽으로 이제 자동차가 됐다. 네, 네. 2차전지 쪽으로 완전히 지금 달리고 있거든요. 아까 얘기할 때 삼성은 안 해?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삼성은 계약 관계가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걸 놓친 거죠. 놓쳐 있는 그렇죠. 상태고 LG는 이제 그렇지 않은 건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기존 사업부가 안 좋다는 거죠. LG 화학 같은 경우에 기존의 정통 화학 사업 자체가 안 좋으니까 여기서 돈 벌어서 여기다 지금 메꿔놔야 전체 실적이 올라오는 그런 부분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번에 컨텀닥 TV? 네. 컨텀닥. 아, 발음이 혀가 짧아서 발음이 참 안 되는데. 그럼 닷. 예. 그럼 닷. 예. 그거 중국어 같아. 아니, 닷. 그 관련해서 요번에 그 TCL이 먼저 신제품 냈거든요. 네, 네. 가격이 OLED TV보다 더 쌉니다. 이런 식으로 내버리면 기존 가전이라든지 하는 부분 스마트폰 이쪽에서는 밀릴 가능성이 생긴다는 거죠. 그 얘기 자체는 LG 그룹사들이 변신을 하면은 꼭 그런 거 비슷하게 삼성 SDS가 예전에 뭐였죠? CRT에서 평판 디스플레이로 갈 때 CRT 부분에 그 사업 라인을 털어내는 것 때문에 이익이 빨리 그렇게 생각보다 올라오지 않았던 것들처럼 LG 그룹주들도 자동차 부품으로 가더라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근데 단지 이제 LG 이노텍은 아예 그쪽으로 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까먹을 사업부 LED밖에 없잖아요. 오늘 중국의 삼안광전이라고 하는 LED 관련된 종목이 좀 올라오던데 그 LED 부분도 사실은 그다지 뭐 실적이 나쁘지는 않거든요. 애들이 그 LG 이노텍의 경우에는 그러면은 가장 먼저 실적이 터날 수 있는 LG 그룹사들 종목은 LED 디스플레이가 좀 핫하게 가긴 한데 차라리 LG 이노텍이 되지 않을까. LG 이노텍만이 실적을 2015년부터 터날 가능성이 좀 그쪽 관련돼서 좀 제일 빠르게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저는 그 갑자기 그 얘기가 갑자기 그 얘기 나서 저도 끊겨들면 LG는 저는 LG 디스플레이에 관심이 많은데요. 그는 그 뭐 LG 노트북도 전 가치인가 보고 있고 LG 전자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 그런데 그것의 특징은 LG 그룹의 특징은 삼성과 달리 콜라보레이션이다. 그것이 구글이면 구글, 구글이면 구글, 애플이면 애플형 친하게 지낸다. 그래 보면 삼성은 계속 자기네가 쉽게 해서 자기 독고다이를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네 뭐 여러 번 그 뭐야 타이젠 뭐야 그 뭐야 그 자기네 그 뭐 OS가 뭐야 타이젠 OS 하려는데 안 됐는데 계속 시도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가 이제 TV 시장에서도 구글이 하고 자꾸 또 가니까 이제 독립적으로 하게 했고 그래서 자체 OS 계속 하는 거고 TV도 뭐 자동차도 마찬가지인데 결국은 콜라보레이션에 지금 삼성이 자동차에서 OS를 갖고 갈 수 있느냐 웨어러블 측에서 갖고 갈 수 있겠느냐 단독 OS를 그래서 이제 더싱이라는 것도 인수했는데 그런 것들이 그런 플랫폼을 갖고 있는 친구들인데 성공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는데 누가 봐더라도 지금 앞서 있는 것은 애플이랑 구글이거든요. 거기에 가치라는 데가 바로 물론 자기가 독점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손잡고 하고 거기에 끼어든다는 거지만 그 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결국은 LG 디스플레이랑 LG 노텍 거기 특히 LG 노텍은 구글이나 애플이 다 같이 하고 있고 누구나 다 하고 있는 무인 자동차 핵심 거기에 대한 카메라 센서 그런 쪽 그리고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다시피 카메라 모듈의 고급화 2015년의 핵심은 결국은 카메라 외향의 고급 좀 더 그 뭐라 그래요 이거 그 메탈 케이스가 본격적으로 또 삼성도 도입되는 거고요 또 앞에 전면 카메라 1300만 원 화소 이상 거 이런 것들에 대한 대결 이걸 봐서 LG 노트북도 분명히 좋죠. 아까 그 제가 오늘 방송을 하다가 아침 방송하다가 그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우리 자동차에 보면 에어컨부터 시작을 해서 그게 이제 버튼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게 싹 다 디스플레이화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싹 다 디스플레이화 되는 거고 그다음 우리 속도 계기판하고 그런 것도 그것도 싹 다 디스플레이화가 이제 가능해지는 거고 이미 돼 있는 차는 많죠. 그리고 이제 후방이라든지 아니면 옆에 백미러 보는 백미러가 그게 그거라 그러더라고요. 법적으로 그게 달려 있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왼쪽은 무조건 있어요. 왼쪽은 무조건 있어요. 오른쪽은 없어도 되고 오른쪽은 없어도 많죠. 미국만 해도 오른쪽이 없어요. 근데 그 법적으로 그게 반드시 있어야 되면 그렇게 해놓고 카메라 달아놓고 안에서 전 후방 다 볼 수 있게 그렇게도 만들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 저 뭐야 어디 벤츠였나 어디 벤틀리였나 어디서 나왔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좀 좋을 가능성이 높다. 뭐 그런 기둥이 투명하게 되더라고. 어떤 기둥? 차 기둥이. 무슨 얘기야? 기둥의 투명이. 기둥이 그러니까 필라가? 사각이라는 게 사각 지역을 아예 없애버리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필라 없어요. 필라 기능. 바깥에, 바깥에다 그 카메라를 담아서 달아서 그게 이제 디스플레이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마치 그게 운전자 시각에서 봤을 때 그 기둥이 사람이 지나가면 그러니까 항상 투명한 게 아니라 기둥이 있다가 사람이 지나가거나 어떤 물체가 나타나게 되면 그 투명이 탁 투명해져 갖고 그 물체가 딱 옆에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그렇죠. 놀랍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핵심은 결국엔 카메라더라. 아, 그러니까 카메라가 왜냐면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 무인 자동차라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게 지금 저거 뭐 크루즈 컨트롤이 나온 지가 되게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크루즈 컨트롤 기술이 나온 지 되게 오래됐고 사실 카메라만 달아서 앞뒤 차량 간격만 조절할 수 있어도 뭐 고속도로 들어가서 무인 딱 버튼 누르면 갈 수 있는 거 그런 거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카메라 그 기능만 돼도 충분히 가능한 기술이 무인자동차 기술인데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먼 기술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금방 상용화될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그 결국은 핵심은 카메라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LG 그룹 중에서 가장 수혜를 받는 건 전자 일단 이노텍,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이제 여러 가지 사람들이 다 얘기했듯이 이 스마트를 가기 위해서는 일반 아날로그 자동차에서는 스마트를 안 갈 거 아니에요. 전기차에서부터 이제 스마트로 갈 텐데 이 전기차에서 스마트로 갈 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유가인데 네. 이 유가 하락이 스마트에 대한 이 자동차 전기차 도입에 대한 시간을 일단 지체시키고 있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저는 LG 분명히 그게 네. 뭐 저희가 말한 게 장기적인 거니까 하여튼 그런 그 전기 자동차가 됐건 스마트 쪽에 됐건 간에 자동차가 분명히 하나의 큰 핵심적인 거가 되는데 우리가 지금 잠시 얘기했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자동차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자동차로 하는 소위 그 거대한 자동차 산업 집단 있잖아요. 네네. 거기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기 먹거리가 빠져나간다는 거. 거기에 지금 핵심적으로 우리 지금 한쪽에서는 그걸 거부하는 사람도 있고 네. 그쪽에서의 부가가치가 줄어든다. 기존 업자 중에서 누군가는 먹거리가 뺏긴다. 거기에 방침이 찍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분명히 단기적인 시간은 아니지만 그쪽에서 좀 중시해서 여기 시작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성원 대표님 관심 종목은? 저는 이제 오늘 방송을 하다가 스스로 이제 자가 발전했던 건데 그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강조할까 그러니까 신재용 금융위원장이 최근 들어서 사람을 만날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답니다. 뭐야? 핀테크. 그러니까 뭐냐면은 최근 미치겠네. 경제부총리가 사람 그 경제부총리하고 신재윤 그 금융위원장이 만나서 계속해서 지금 핀테크 얘기밖에 안 한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박근혜 정부 3년 차 정부의 가장 그 대표적인 이 주역 화두가 이 핀테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핀테크라는 게 뭐냐면 파이낸셜 테크놀로지죠. 그러니까 이게 금융에 대한 IT와 금융을 접목을 시켜서 새로운 상품을 만들거나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이 핀테크를 갖다가 시장에 이제 어떤 그 경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삼겠다라는 건데 이거를 갖다가 좀 그 핀테크를 단순하게 결제를 갖다가 뭐 ATVX를 없애서 뭐 그 역직구 뭐 이런 수준으로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큰 개념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 핀테크라는 게 단순하게 결제를 간소화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게 되면은 그 박근혜 정부의 그 이번 그 사업을 보게 되면 온라인 은행 그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하고 다 같이 엮어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니까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핀테크라는 개념에 대한 쪽을 단순하게 결제 간소화라는 게 아니라 이쪽을 다 같이 한번 엮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다우기술 상한가가 상당히 좀 의미가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물론 이제 서비스 업체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 분명히 대기업은 못 갖고 가요. 이 사업을. 그죠? 그럼 아무도 모르죠. 아, 대기업이 각각 갖고 간다고 하더라도 공동 출자라는 이런 식이겠지. 그러니까 누가 이제 대기업이 하나가 갖고 갈 수는 없어. 왜냐하면 특혜라는 이 부분을 해소할 수가 없거든요. 뭐 네. 삼성이 갖고 가? 야, 그럼 금융 뭐 금산분리가 어쩌고저쩌고 이 국민적인 그 저거에 엄청나게 부딪힐 거고. 네. 그렇다고 해서 특정 기업을 주기도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온라인 뱅크이기 때문에 굳이 지점 인프라가 오프라인 인프라가 강한 기업들에게 줄 이유가 없어요. 그잖아요. 그렇죠. 오프라인 인프라가 강한 기업에게 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존 은행들이 그러니까 키움증권은 증권사였기 때문에 은행에서 계좌 개설이 가능했잖아요. 네. 그잖아요. 네. 근데 계좌 개설이 가능했는데 이 굳이 다른 은행에서 다른 은행의 계좌를 개설한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잖아요. 이것도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예. 기존 은행권도 배제해요. 그렇죠. 대기업도 배제해야 돼. 그러면은 예. 과연 누가 이거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이냐, 이 사업권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냐. 그렇다고 해서 너무 뭐 컨소시엄 무슨 뭐 그 예전에 뭐야 제3이동통신 뭐 이런 거 만들 때처럼 컨소시엄 구성해갖고 뭐 중소기업이 주도하게 되면 그것도 또 제대로 안 되거든요. 그러면 단일 사업자나 아니면은 한 두세 개 정도 온라인 뱅크를 허락을 해갖고 이게 이제 강력하게 이제 서로 경쟁하면서 주도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기존에 있던 그 플랫폼이 있는 쪽이 경험이 있거나 플랫폼이 있는 쪽들. 그럼 딱 세 개예요. KDB 대우가 KD 다이렉트 했었죠. 키움도 그거 했었거든요. 찾아가는 서비스. 근데 키움 증권의 대주주인 다우기술 같은 경우가 키움 증권을 만들면서 이 온라인 영업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 그다음에 또 하나가 다음 카카오와 같은 플랫폼. 네이버 라인은 국내 사용자가 적기 때문에 안 되고, 그러니까 다음 카카오 같은, 왜냐면은, 이, 저기 어디야. 중국 같은 경우도, 네. 텐센트도 그렇고, 뭐 아니면은, 그 알리바바도 그렇고, 위어바오, 막 이런 금융상품들 지금 보게 되면 막 나오잖아요. 네. 금융상품들이 막 나오는데, 한국만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금융상품이 막 나오고, 그 손정희 회사에서 막 금융상품을 만들어내는데, 국내만 지금 그런 걸 못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놓고 봤을 때, 충분히 다음 카카오도 이 온라인 은행, 내가 만약에 이서구 대표라면, 이 온라인 은행에 대한 적극적인 이, 낚시질의 밑밥을 그냥 톡톡톡 깨무는 이런 일을 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쪽이 됐든 간에 만약에 이쪽에 좀 기미가 보이는 기업들 같은 경우 이미 뭐 시장에서는 서로서로 이제 베팅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네. 이 기미가 보이는 기업들의 주가가 올해 가장 슈퍼스타가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거기 때문에 네. 가장 주가도 가장 핫하게 반응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오늘 제가 또 기분이 흐뭇하네요. 네. 왜냐면 여기저기서 내 문화생들이 생겨. 아, 그럼. 예. 네. 제가 작년 얘기했죠. 네네. 12월 달에. 그 발표를 보고 눈물을 뻔했다. 그러니까. 그때는 얘기했죠. 왜 그러셨나? 이랬어. 딱 그 얘기했죠. 그럼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네. 다음 카카오에 관심줄을 놓았다. 얘기했죠. 그럼요. 제 작은 아버님 존경합니다. 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저도 이제 핀테크를 주목해야 된다는 네. 얘기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인터넷 전문 뱅크 얘기 나올 때 얘기했잖아요. 그거는 지금 박근혜 정부의 최대 이권 사업인데요. 그러니까 네. 그 김재형 금융위원장이 만나는 사람마다 그 얘기. 네, 그 이제 엄청 큰 건인데 이거는 이제 그 지금 이성원 대표 얘기한 거 다 맞는데 네. 제가 뭐 동의하는 것도 있고요. 그 네. 좀 더 좀 검토가 필요한 게 있는데 지금 중요한 건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설립을 허가하고 어떻게 진행될 건지 문제가 있고요. 보면 이제 어떻게 우리나라 대표적인 이제 금융실명이라는 거가 있거든요. 근데 금융실명이라는 거의 법은 보면 사람이 확인하게 돼 있어요. 사람이랑 그 사람 눈동자를 마주치고 신분증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거랑 지금 이제 새로운 핀테크 환경에서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지금 기존 은행들의 입장에서는 그걸 안 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가는 거거든요. 지금요. 기존 은행 안 하면 자기네들 먹거리에 빠지잖아요. 만약에 기존 은행 없이 그냥 다른 은행이 하나 인터넷 뱅크가 생긴다고 내가 보면은요. 기존은 상관없이 제가 봤을 때 기존 은행들은 주가는 전체적으로 맞게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시가총에서 비중이 은행 업종 내 시가 비중은 떨어질 겁니다. 걔네들이. 기존은 남아 못한 은행은. 왜냐면 뭔가 걔네들이 할 거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15년 만에 상업은행 전체 자산에서 8%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마켓이 떨어지는 거예요. 시계 밸류가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가야 되거든요. 그거는 그 비즈니스를. 근데 보면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이 저도 사실은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선 대표가 말을 끊었기 때문에 그걸 좀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산업자문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아무도 모르는 게 결정된 게 없어요. 그리고 이게 산업자본이 없이 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지금 현 정부나 이런 것들이 결정이 안 되어 있지만 해외에서 먼저 냈기 때문에 해외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와서 뭐 세미나하고 이렇게 보면 기존은행 하기 어렵다는 얘기도 있을 것이고요. 왜냐하면 이거 IT 기술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또 그거에도 관련된 전문 기업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수많은 기업들이 엮일 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금산분리가 훼손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요. 어찌됐건 간에. 그렇죠. 그래서 아무도 뭐 모르는 일이 좀 벌어질 수 있다. 그래서 크게 큰 거대 변혁이라는 생각 갖고 있고요. 다음 카카오권에 대해서는 다음 카카오권을 제가 주목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되겠는데요. 이런 자기네가 직접 거기에 비즈니스를 지분을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상관없이 새롭게 보세요. 새롭게 인터넷 은행을 하는 사람이 있다 보면 누구랑 일을 하겠냐는 거죠. 누구랑 제휴 매수를 하겠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나나고 제가 연말부터 12월부터 11월부터 얘기했다시피 올해는 버블에 해요. 버블에. 뭐의 버블? 소위 그 우리 보면 가입자를 갖고 있는 거죠. 가입자가 자산이 되는 시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페이스북이면 페이스북, 뭐 스냅챗이면 스냅챗, 거기에 보면 그 뭐 수많은 애들, 이런 서비스 하는 애들, SNS 업체라든가 이런 애들. 그래서 그런 애들이 15년 만에 버블이 형성된다고 미국 애들이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게 딱 이런 거다 이거죠. 왜? 걔네들이 그걸 있으면 그걸 갖고 뭐라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특히 요즘 보면 인터넷 전용 은행인데요. 이성훈 대표. 인터넷 전용 은행 하겠는데요. 딱 보세요. 처음에 가입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PC로 하겠어요? 모바일로 하겠어요? 저는 PC로 할 것 같아요. PC로? 네. 대부분의 사람은 뭘 하겠어요? PC로 하지 않겠어요? 아, PC랑 모바일로 보면 대부분 지적을 하면 모바일로 많이 하죠. 근데 아니 왜냐면 아 하기야 모바일로 할 수 있는데 공인인증서 저는 이제 공인인증서가 모바일에도 깔려 있는데 공인인증서가 PC에 깔려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 아 근데 이제 예. 제가 봤을 때는 공인인증서 개념이 많이 바뀔 예. 겁니다. 왜냐하면 네. 우리나라는 독창적으로 할 수 있지 모르지만 지금 현 정부에서 얘기하는 거가 예. 공인인증서나 이런 것들 액티브 이런 거 있잖아요. 액티브X인지 나발이 난 모르지만 네. 다 쉽고 안전한 걸 찾으라는 거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쉽고 안전한 걸 갖고 있는 애들이 뻔히 있잖아요. 페이펠 있죠. 네. 그리고 알리페이 이런 거 있잖아요. 어찌됐건 네. 간에. 그게 물론 해킹되건 안 되건 간에 많이 광범위하게 쓰고 있잖아요. 네. 지금 보면요. 페이펠도 앱으로 하는 애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비중이 네. 엄청 늘어나고 있어요. 네. 지금 이성훈 대표도 보면 결제 때 보면 그냥 모바일로 딱딱 찍고 네. 여러 가지 하잖아요. 다 모바일로 하죠. 네. 모바일에 가는 거죠. 그래서 모바일에 뭔가 특화된 그런 가입자를 갖고 있는 애들 있잖아요. 네, 네. 걔네들은 라인이건 뭐고 누구라도 걔네랑 비즈니스를 같이 협업을 하는 거죠. 근데 내가 이렇게 그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가장 가능성 높은 기업이 하나 또 생각이 났는데 뭐야? NC하고 넥슨하고 재작년에 뭐 한다 그랬죠? 뭐래? 그 아이템 그 거래 청산 거래소 만든다 그랬잖아요. 아 했었죠. 네, 네. 근데 그거 실패 아직 못했잖아요. 한다고 하다가 네, 네, 못했죠. 근데 그거가 뭐냐면 결국에는 이 모바일 금융 비즈니스나 그 아이템 거래소나 비트코인이나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그게 같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모바일 게임 요새 올라가는 것도 네. 하나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가입자만 있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NC 소프트하고 넥슨의 이 조합을 상당히 좀 유심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비트코인이나 아이템 그 환금성 유지시키는 거나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갑자기 NC소프트가 오 이거 잘하면 NC가 뱅크 김택진 회장 8천억 1조 갖고 있잖아요. 지금 1조 형 캐시로 1조 갖고 있는 거거든. 그 뭐 이민주 회장도 얼마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조 조단위로 갖고 있는 캐시를 조단위 갖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이런 사람들도 이렇게 출자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러니까 NC가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아니, 저는 그래서 게임 회사들도 마찬가지라 네. 생각 갖고 있고요. 네. 이승원 대표는 페이팔 별로 안 쓰죠? 페이팔이요? 예, 네, 저는 안 씁니다. 페이팔. 강준 대표 페이팔 써요? 저는 안 씁니다. 보면요,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볼게요. 그 우리 보통 사람들이요, 은행의 계좌에 들어가서 하는 일은 뭐예요? 도대체 은행 계좌를 뭐 해요, 사람? 은행 계좌로요? 이체하고 이체하죠? 네, 이체하는 게 다 이체하죠? 예. 네. 예를 들어 친구한테 돈 보내고 있고 걔 또 돈 네. 보내고 받고 돈 보내죠? 예. 네. 동창애들도 보면 요즘 뭐 동창회 야 은행 가서 자동 이체 시켜서 동창회 밀리지 않게 그런 거 하죠, 애들? 네네. 뭐 말없이 내게 해 새끼야 이런 거 하죠? 월급 받고 월급 들어오고 우리나라는 이제 월급을 주러 거기 들어오고 이제 서양은 약간 다른데 서양은 페이체크 이런 걸 주거든요. 그래서 약간 개념이 다른데 어찌 됐건 간에 그런 거 하잖아요. 제일 먼저 이체를 많이 하잖아요. 제 말이 아닌지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페이팔 해가 계좌를 딱 들어가면요. 페이팔을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알아요? 우리 보면 트랜스퍼 하는 거잖아요. 영어로 하면. 그거라는 거예요. 친구한테 돈 보내는 거. 그거 하면 제일 먼저 뜨는 거예요. 제 말은 다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거 제일 잘 되는 게 진짜 게임 업체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하는 거야. 그래서 뭔가 노하우가 있고 거기다가 가입자 베이스를 갖고 있는 놈 있죠. 그래서 제가 자꾸 말하지만 올해는 버블이라는 거예요. 버블. 그래서 제가 왜 눈물을 흘렸냐면 그때 그렇게 해서 다음 카카오나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던 차에 인터넷 뱅킹까지 얘기하니까 하느님 아버지 얘기한 거든 내가 속으로 지금 막 이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 관련돼서 보시려면 날짜를 불러드리겠습니다. 1월 5일 2015년 1월 5일 삼성증권의 오동환 연구원이 쓴 카카오 광고 매출 선장과 핀테크 활성화 수혜란 레포트가 있어요. 단 8페이지짜리인데요.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다음 카카오 리포트죠? 네. 다음 카카오 리포트.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삼성증권에서 쓴 다음 네. 카카오 리포트 1월 8일자 네. 보고서 1월 5일자. 1월 5일자 카카오 보고서. 카카오 광고 매출 성장과 핀테크 활성화 수익에 보면 제가 말하던 거에 상당 부분 여기 들어있어요. 뭐 저랑 약간 개념이 약간 틀리고 저는 이제 버블 얘기를 그런 전 미국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청자분들 우리 애청자분들이요. 그런 개념을 좀 잡으셔야 좋겠어요. 그래서 그게 거기다가 저는 항상 얘기한 한 항아리 우리가 얘기하는 건데 그게 보면 저는 요즘 보면 맨날 들어가죠. 맨날 우리도 보면 뭘 해보면 애플리케이션 까세요. 홈쇼핑도 약간 단행이죠. 홈쇼핑이 3분기 실적이 안 좋았잖아요. 그게 왜? 영업비용 늘어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CCTV 보다가도 TV에서 10만 원인데 빨리 지금 앱으로 까셔갖고 모바일로 주문하시면 5천 원 더 깎아들려요. 이런 거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네. 지금 제 말씀대로 페이팔을 예전에 쓰시던 분인데 요즘 안 썼다는 페이팔을 딱 들어가 보세요. 뭘 하냐면 있죠. 페이팔에 딱 들어가시면요. 여태까지 잘 쓰고 있는데요. 갑자기 그런 거 있죠. 모바일로 하시면? 어, 개인정보 입력이 좀 부족합니다. 이런 얘기가 딱 나오는 거야. 애플리케이션 하세요. 딱 이런 얘기 나와요. 그런 애플리케이션 하면 어떤 혜택을 주 이런 얘기 하는 거거든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부 다 모바일 가격의 핵심적인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모든 것은 한 항아리야. 모바일에 관련된 거. 모바일로 은행이 됐건 게임도 모바일로 하고 심지어는 우리가 아는 우리 주동훈 대표도 주동훈 회장님도 우리가 레디오 했던 회장님도 모바일 게임을 하자는 이제 한다고 그러잖아. 게임도 모바일이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승원 대표가 모바일 쇼핑할 때도 보면 모바일로 뭐 결제하고 막 그러잖아요. 네. 네. 그리고 모바일로 해도 뭐 카메라 찍고 뭐 QR코드 찍고 이런 거 그런 거 네. 예전에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안전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게 더 편하지만 아니고 안전을 못 확신하기 때문에 안 하는 사람들 많잖아. 카카올렛 같은 거. 물론 사회적 문제는 많죠. 카카올렛도 보면 그 카카올렛 그 애들한테 협박해갖고 돈 갖고 오라고 삥 뜯을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크게 보면 그냥 표면적인 조금의 문제라는 얘기야. 그게 사회적으로 다 쓸 거란 얘기죠. 이제 보세요. 지금 보면 그 지난번 얘기 그 누가 얘기했잖아요. 카카올렛 세계에서 보면 많이들 쓰는 이유가 여자애들 여자들은 여자친구들은 그 여자 직장인들은 뭘 하나 먹다라고 나눠내잖아요. 네. 그때 바로 야 카카올렛 보내 뭐 이런 걸 쓴다는 거야 지금. 실제로 많이 쓴다는 거야. 그리고 안 써도 되는데 쓰게 돼요. 이런 애들 내가 봤거든요. 그리고 딱 그런 날 된다는 거 하면 친한 친구들 등록해 뭐 카카오스토리 등록해 놓은 애 있잖아. 네. 카카오스토리에 여러분들의 친구가 오늘 생일입니다. 그런 얘기 나오고 거기다 또 숙식 하나 더 있는 거지. 오늘 보면 친구들한테 아련한 친구들한테 우리 뭐 스타벅스 커피 상품권 보내실래? 이런 거 한다는 거야 지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핀테크도 하나의 엮어서 다 같은 개념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많이 하다 보면 또 뭐가 돼? 데이터도 많이 쓰고 데이터에 대한 폭증도 되고 우리나라는 모르지만 우리가 이성훈 대표 작년부터 목이 터져라 얘기했던 그게 뭐야? 오이 솔루션이 됐건 뭐 엔텔스가 됐건 다산 네트워크가 됐건 뭐 나잖아. 물론 그 와중에 그게 무슨 뭐 지분이 어떻게 바뀌면서 다산 네트워크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지만 그건 부수적인 얘기고 결국 중요한 건 모바일의 그런 큰 환경 네. 예, 네, 그런 것들. 그리고 자꾸 이게 너무 먼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가 이제 1월 5일자 1월자 두 남자 쇼에서 제가 엄청나게 너무 썰레발 같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빅토리아 시크릿이라고 혹시 여성분들 아시는 분 많을 거예요. 이선대 강력위원 알아요? 빅토리아 시크릿 하면 빅토리아 시크릿 쇼 같은 게 1년에 한 번 하는 거 엄청 시청률 나는 거예요. 란제리 패션쇼! 란제리 패션쇼 하는 거 속옷 만드는 애들이거든요. 형님 즐겨보시나 보죠? LB.com이라고 있어요. 네. 미국의 LB. L 할 때 L, 그 ABC 할 때 B, LB.com 하면 그게 L 브랜드라는 거에서 갖고 있는 게 빅토리아 시크릿인데요. 그게 뭐냐면 걔네가 작년 말에 75달러짜리 그 스마트 브라를 만들었어요. 웨어러블 기기거든요. 이게 보면 가장 이제 손목에 차고 뭐가 간에 어르신들 보면 가장 중요한 거 어르신들의 뭐 건강이나 체크하고 뭐 여장도 뭐 그 뭐 아직 미래 얘기지만 뭐 옷을 속옷을 한번 브라를 벗고 할 때마다 예를 들어서 기억하고 있다가 무슨 뭐 유방암을 진단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면 가만히 있는데 뭐 어떻게 됐건 간에 요즘 보면 그 뭐야 그 다이어트 저 뭐라지 당뇨도 네. 체크할 수도 있고 심전도 네, 체크를 가장 네. 잘할 수 있는 위치가 그 브라를 찬 위치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모든 네. 것들이 자꾸 보면 야 그 누가 있겠니 하지만 그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게 75달러 제시하면 75달러라는 게 브라가 비싼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네. 여성분들 좋은 거 있는 보면 거기다가 어르신들 있잖아요. 어르신들 돕고 노인이 됐건 간에 어떤 분들한테 의무적으로 속옷 남성뿐만 여성 속옷을 착용하는 거야. 그래서 자연스럽게 다 체크를 이렇게 헬스케어잖아요. 어찌 됐건 간에 그게 먼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이 모든 것들이 그러면 헬스케어도 하면 보세요. 거기 착용하고 있으면 착용하고 있는 데이터라고 그러니까 어딘가 집중하고 있는 병원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요양소면 요양소 사무실이라든가 뭔가 보고가 돼야 되잖아. 그잖아요. 그렇죠. 네. 뭔가 거기 이동통신에 통신은 와이파이가 됐고 난 모르지 뭔가 들어가야 되잖아. 블루투스가 됐고 뭐가 됐건 간에 거기다 뭐 당연히 그것도 보조적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잖아. 이 사람의 그 동안에 심전도가 어떻게 되고 예를 들어 뭐 피가 어떻게 되고 이런 거 체크해야 될 거 아니야. 당뇨가 이런 것들이 뭔가 기억 장치가 있어야 되잖아. 이 모든 게 한 묶음이라는 거야. 한 묶음. 그래서 그게 재밌는 게 뭐냐면 그 핵심 포인트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시 공대생이 잘 정리해줘.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안경이나 그 이 시계는 호불호가 갈린다. 왜냐면 이게 나는 안경 쓰기 싫다. 난 시계 차기 싫다. 저는 안경은 쓰지만 시계 차는 건 되게 싫거든요. 땀 차서. 그러니까 이게 호불호가 엄청 갈린다는 거예요. 근데 속옷은 빤스는 입어야 돼. 웬만하면 팬티는 입어야 돼. 팬티는. 난 속옷 입기 싫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아주 극히 제한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의무화 시켜야 돼 진짜. 스마트 웨어러블 잠옷 의무화. 그러니까 웨어러블 기기에서 오히려 안경이나 이 그 시계보다도 이 속옷 그 옷에 들어가는 이 스마트 기기들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진짜 보게 되면 효과적일 가능성이 높겠다. 아니면 신발 구두에 들어가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그 안경이나 이거보다 훨씬 더 효율성이 높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1월 5일 날 두 남자 씨에도 네. 얘기했지만 네. 어떤 분이 어찌 뻥 친다 그러지만 전 뻥 치는 뻥 강조하지만 뻥을 안 쳐요.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뭐 FIFA 이런 데서 한 얘기는 누가 또 기자에서 멘트를 하더라고요. 네. 1년에 몇몇씩 죽는다는 거야. 그 운동장에서 죽는다는 거야. 뭐 심장 마비가 됐건 어떻게 됐건 간에. 그럴 때 축구 선수들 보면 안에 보면 타이트하게 네이 요즘 입고 하잖아. 딱 붙는 거 입고 그다음 헐렁한 또 그 축구 옷을 입잖아요. 그럼 뭐 뭔가 그런 걸 해놨어. 뭔가 해놨다는 얘기야. 해놓으면 앞으로 그 사람의 몸이 갑자기 이상했을 때 미리 알 수만 있다 그러면 그쵸. 걔를 운동을 그만두게 하는 거고요. 철인 3종 경기도 죽는 애가 있다는 거야 또. 그렇죠. 그잖아요. 자기 오버해서 하는 사람들. 마라톤에서 죽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러니까 마라톤 하는데도 무조건 이 피긴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사람 생명 하나 살리는 건데 그걸 안 하겠어요? 그 마라톤 같은 경우는 진짜 그 옷은 좀 그렇고 옷이 아니더라도 이제 밴드 하나씩 나눠주면서 광고 딱 넣고 그 아, 뭐 이런 거 차잖아요. 다들. 그때 뭐 이렇게 그 하죠, 애들. 예, 그리고 지금 뭐, 그, 서울랜드 같은 데 들어갈 때 입장권에 보면 팔목에 차는 거. 그렇죠. 이런 걸 다 밴드로 하는 거지, 밴드로.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먼 얘기가 아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결국 하나의 묶음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이게 말도 안 되는 걸 수도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게 자꾸 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수년 전에 보면, 예를 들면, 수년 전에 보면 자동차를 어떻게 휘발유고 아니면 딴 거로 갈 수 있을까 생각이나 했냐 이거예요. 지금 전기차가 시대가 왔잖아요. 어찌됐건 간에. 상상 속의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상상 속의 일이 와있잖아요. 우리 작년에 처음 보는 건 상상 대박이다. 그것도 보셔야 되는데. 우리 그 누구야. 신센터장님 서센터장님 한번 다시 모셔야 되는데 한번 찾아가야 되는데 했던 얘기가 있잖아요. 처음 보는 건 상상 대박이다. 보세요. 이번에 드디어 이제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온다는 거 아니야 테슬라가요. 네. 그러면 테슬라가 보면 야 비싼다고 입고 했지만 누가 하나 둘 먼저 타기 시작해봐. 주위에서 보면 나도 타는 거거든요. 그 테슬라 우리나라 들어온다며요. 아, 그러니까 그게 뭐 지금 당장 그런 뭐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눈에 익숙해지는 시기가 특히 그건 비싼 거지만은 브라 같은 거가 지금 예를 들어 그게 75달러면 75달러 물론 난 여정이 아닌지 모르지만 75달러 속옷이 비싼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예? 그러잖아요. 뭐 수백 달러짜리도 있을 테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하면 많이 쓰게 되면 30달러 안 떨어지겠냐 이거죠. 그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왜냐면 지금 애들 차는 거 뭐 미스핏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런 거 정말 250불 정도 하거든요. 애들 타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 안 차겠어요. 브라 같은 거 뭐냐 한다 그러고. 할 수는 있죠. 필요한 네. 사람들은 차겠죠. 근데 이게 나중에 정말 사회가 그렇게 되면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정말 그 정말 좋은 그 나이든 분들도 의무적으로 차게 되고 아픈 분들 하게 되면 왜 안 하겠어요, 그거. 특히 암 환자들 같은 경우에 뭐 테슬라 뭔가 그런 게 있다 그러면 그것이 정말 안 할 IT 이유가 기술, 없죠. 기술과 합쳐지고 헬스케어 비즈니스 그런 테크와 합쳐지면 그래서 지금 핀테크지만 앞으로 그게 뭐 헬테크가 나올지 뭐 아무도 모르잖아, 지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늘 계속해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저는 다음 카카오를 예를 들었을 뿐이고 이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것들 여전히 그렇게 해서 관심 갖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저도 오늘 사실 그걸 준비했었는데 이종훈 대표께서 오늘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좀 집중된 얘기가 됐습니다. 뭐 딴 얘기 할 게 있어요? 아니요. 저는 뭐 없고 그 지금 두 남자 쇼 하면서 두 남자 쇼가 아니고 이 딱 한쪽 뭐 시즌 1 하면서 시즌 1은 다 날렸어요. 이 아이블로그가 날라가서 다 날렸고 시즌 2부터 다시 시즌 1을 다시 듣고 싶은 사람은 연락을 하면 우리가 한 건당 돈 5천 원씩 받아 매일 보내 5천 원씩 보내드릴게요. 5천 원씩 일단은 다 두 남 그 딱 한 종목 같은 경우는 뭐 그냥 그쪽에다 올려서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서버 그대로 해서 진행을 하겠고요. 아마 오늘 MP3로 전부 다 컨버팅 다시 해서 그동안에 M4A로 올렸었거든요. 그랬더니 이 M4A 포맷이 여기 아이폰에 안 맞네요. 바로 리플레이가 안 돼서 M4A는 아마 팟빵에서 거기서 지원을 안 해주는 것 같아요. 어디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다시 MP3로 전부 다 인코딩해서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남자 쇼 같은 경우는 지금 보게 되면은 아마 어제 거부터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그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그 두 남자쇼 본회는 때는 첫 편이고요. 네. 두 남자쇼 시즌2 맞춰서 딱 한 종목 시즌2 첫 번째 예, 그 2015년에는 또 첫 번째 그리고 기존의 전체적인 시리즈는 이제 두 번째와 저희가 녹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